One, two, three. 밤이 깊어져 단둘이 밤이 길어져 열두시 까먹은 문제야 일랄라 해 일랄라 해 One more kiss 밤은 깊어지고 달빛이 처럼 우르렁대 One, two, three 밤이 깊어져 단둘이 밤이 길어져 열두시 가 뭐가 문제야 일랄라 해 일랄라 해 Come on, kid 밤은 깊어지고 달빛이 집에 가지 마.